태양절의 저음에서 도이칠란드 베를린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이칠란드 공산당, 도이칠란드 반제연단의 인사들과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진보적을 위해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되고 있으며 세계적 판도에서 널리 연구 보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